dicen el negro, llorona, negro, pero cariñoso. Todos me dicen el negro, llorona, negro, pero cariñoso. Yo soy como el chile verde, llorona, picante, pero sabroso. Yo soy como el chile verde, llorona, picante, pero sabroso. Ay, de mi llorona, llorona, llorona, llévame al río, tapame con tu rebozo, llorona, porque me muero de te quiero, quieres, llorona, quieres que te quiera más. Si ya te he dado la vida, llorona, ¿qué más quieres? ¿Quieres más?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FM 영화음악 연말 특집 2003 청취자 영화상. 오늘 마지막 날이죠. 주인공인 음악이, 노래가 여러분께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요. 피눈물을 쏟아내는 것 같은 목소리. 멕시코의 전설적인 가수이죠. 차벨 바르가스의 음성으로 요로나, 영화 프리다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아, 오늘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뽑아주시는 영화 속의 음악들, 음악이 살렸다 상과 절묘한 하모니 상을 수상할 텐데요. 그야말로 오늘 여러분들 귀가 호강하는 날입니다. 예, 그리고 다 여러분 덕에 제 귀도 호강하게 생겼어요. 처음부터 프리다의 요로나를 들었잖아요. 김명희 씨, 이 요로나에 한 표 던지시면서 대단한 인물을 그린 평범한 작품, 라틴 아메리카의 풍부한 음악적 자산 덕분에 그나마 큰 소리친 작품이라고 이 프리다를 음악이 살렸다 상 꼽아주셨죠.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진솔한 울림, 마르가스의 진솔한 울림과 프리다의 삶이 오묘하게 겹쳐지는 이 장면, 이 노래를 꼽아주셨는데 오늘 바로 여러분이 뽑아주신 영화 속의 음악들로 쭉 메우는 날입니다. 자, FM 영화음악만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한번 오늘 만들어볼까요? 여기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원더풀 데이스 중에서 우디의 하모니카, 영화 음악을 원희 씨가 맡았죠. 음악이 살렸다 상, FM 영화음악 연말특집 청취자 영화상 음악 부문에서 후보로 오른 작품입니다. 음악이 살렸다 상은 영화는 기대보다 못했지만 음악만큼은 아주 탁월했다고 생각되는 작품들, 그래서 그 음악 덕분에 영화의 허점까지도 채워질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작품들을 꼽아주는 건데요. 원래 저희 의도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화는 형편 없어도 음악으로 그나마 너 건졌구나. 그런데 뒤에 저희가 영화를 돋보이게 했던 2003년 최고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라는 부제를 단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때문에 헷갈리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영화보다 음악이 돋보였던 작품, 그리고 최고의 사운드트랙, 이렇게 둘로 나눠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 정말 오늘은 귀에 앉은 먼지들이 그냥 탈탈 완전히 다 떨어지는 그런 날일 것 같은데요. 아주 근사한 음악, 최고의 영화 음악들이 오늘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기대하시고요. 자, 영화보다 음악에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싶은 작품 뭐가 있을까요? 일단 조금 전에 들으신 원더풀 데이스를 청취자 문선숙 씨는 꼽아주셨어요. 그러면서 대사와 캐릭터는 평이했지만 음악과 비주얼이 아주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는 주인공과 함께 나오는 그 멜로디는 아직도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라고 하셨죠? 네. 자, 이 음악이 살렸다상에 보면요. 어제 몇 번이나 언급됐던 영화가 또 후보로 올랐습니다. 어제 그곳에 가고 싶다 이 한마디 상에 다 후보로 올랐던 냉정과 열정 사이, 많은 분들이 이 영화의 음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지네요. 음악이 영화를 살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영상과 조화를 이룬 사운드트랙이 아주 최고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자, 이 냉정과 열정 사이는 두 명의 작가, 에쿠니 가오리와 스즈 히토나리가 서로 다른 시점으로 쓴 소설의 원작이죠. 한때는 사랑했지만 지금은 이별한 연인 준세이와 아오이가 10년 만에 재회하는 과정을 아주 가슴 설레게 그리고 있는데요. 피렌체와 밀라노, 도쿄로 오가면서 펼쳐지는 이 기적 같은 러브스토리. 가장 큰 미덕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인 이탈리아의 그 이국적인 풍광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작곡가 류 요시마타의 그 풍성한 질감의 영화음악. 이용관 씨는요, 이런 말씀하셨네요. 책을 먼저 읽어서 그런지 이 영화는 그야말로 음악이 살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조연숙 씨는 이탈리아의 그림 같은 풍경들과 너무나 잘 어우러지는 음악들이었습니다. 영화도 그리 나쁘진 않았지만 제게는 영화 자체보다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기억되는 영화가 될 것 같네요. 저 반대로 장재원 씨, 또 전지윤 씨는 최고의 사운드트랙으로 꼽아주셨고요. 김진태 씨 역시 가슴 찡한 두 주인공의 로맨스와 함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주던 음악들이 참 좋았던 영화죠. 하고 이 영화에 음악이 살렸다 상 한 표 던지셨습니다. 박봉욱 씨는 준세이와 아오이가 재회한 후에 공원에서 들려오는 그 익숙한 첼로 연주. 아, 그때 그 짜릿함이란. 특히 이 장면이야말로 소설에서 느낄 수 없는 감동을 준 장면이기에 여기에 한 표 던집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소설만 볼 때는 그래요. 누군가는 원작보다 못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그나마 음악이 영화를 살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봉욱 씨 말씀대로 소설에서 들을 수 없었던 그 음악, 이런 첼로 연주, 그것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 순간이 있죠.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피렌체 두오모 성당에서 마련된 두 사람의 재회 풍경을 더 아련하게 채워주던 첼로곡, 냉정과 열정 사이, 바로 그 곡 들려드릴게요. 이 곡은 정석태, 최현창, 이현희, 박애경, 김성희, 조윤실 씨가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듣고 계시죠?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길 네, 두 곡 이어서 들어봤는데요.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중에서 냉정과 열정 사이 첼로 곡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으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올해 최고의 사운드트랙으로 뽑힌 셈이에요. 우리 영화 클래식 중에서 나에게 넌 너에게 난 참 많이 이 곡 들으셨죠?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였습니다. 클래식이요. 참 많은 분들이 음악이 살렸다 상으로 그 후보로 꼽아주셨어요. 뭐 정진욱 씨, 윤종원 씨, 박혜란 씨, 손다희 씨, 유인숙 씨, 김경희 씨, 이준호 씨, 이희성 씨, 나성필 씨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클래식 사운드트랙을 꼽아주셨는데 유영란 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음악이 너무 아름다워서 영화 보는 재미를 10배 이상 업시켜줬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수영 씨는 클래식의 여러 곡들이 다 좋았다고요. 좀 전에 들으신 이 곡, 또 한성민의 사랑하면 알수록,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도 좋았어요. 아, 그래요. 이 곡 좋았는데, 그쵸? 좀 길어서 못 들려드렸어요. 오늘 들려드릴 곡이 너무 많아서. 뭐 영화의 정서가 너무 촌스럽다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수영 씨는 오히려 정통 멜로에 가까운 그 고전적인 정서가 마음에 드셨다고요. 그리고 영화의 그런 성격을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 잘 받쳐주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클래식의 음악을 프로듀서한 조영욱 씨가 올 대한민국 영화상에서 이 영화로 음악상을 수상했죠. FM 영화음악 청취자 영화사. 자, 오늘은 음악 부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음악이 살렸다 상, 음악이 살렸다 부문. 이 영화 또 빼놓을 수 없죠. 시카고요. 캐바레, 거미 여인의 키스 등을 탄생시켰던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명콤비 프레드 앱과 또 존 칸더, 작사가인 프레드 앱과 작곡가인 존 칸더가 1975년에 내놓은 뮤지컬인데요. 이 두 사람은 원래 브로드웨이 뮤지컬에는 없던 주제곡을 영화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들려드렸죠? 캐서린 제타 존스와 르네 즐웨이거가 함께 부른 I Move On You. 자, 이렇게 시카고는 뭐 원래 원작 브로드웨이 뮤지컬보다도 더 풍성한 음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론 마셜 감독의 그 야심만만한 연출과 이 풍성한 음악들, 뮤지컬 음악이 아주 매혹적으로 결합된 작품이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이 많이 꼽아주셨어요. 음악이 살렸다 상으로요. 근데 오히려 이것은 음악이 살렸다 상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최고의 사운드트랙? 이 부분이 더 잘 맞지 않나 싶어요. 뭐 김윤아 씨나 뭐 최민아 씨, 송민희 씨 모두 음악도 음악이지만 배우들의 노래 실력이 너무 멋진 영화였습니다. 라고 칭찬해 주셨고 치밀한 계산에 의한 완벽한 음악들, 아주 잘 만들어진 기계적인 음악이어서 자연적인 느낌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어깨가 들썩거리는 그 신나는 느낌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셨습니다. 사실 뮤지컬 음악들이 좀 그렇잖아요. 약간의 인공적인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그냥 몸이 그냥 막 움직여지는 것 같은 그 느낌. 박혜경 씨도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CD만 듣고 있어도 뮤지컬을 보고 있는 기분이 든다고 하셨고요. 우수연 씨는 영화관에서 보는 내내 열정적이고 화려한 음악 그리고 그 무대에 온몸이 후끈후끈 달아올랐다고 하셨습니다. 조현숙 씨는 이 그 시카고의 음악을 저희가 나중에 수상할 그 절묘한 하모니상에 또 올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장면을 돋보이게 했던 최고의 선곡 부문에서 이 시카고 중에 메스터 셀로페인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조현숙 씨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자신을 셀로판이라고 표현한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의 우스꽝스러운 분장 속에서 내비치는 처연함. 어설픈 안무와 어우러져서 미스터 셀로페인은 제 마음속에 절절히 와닿았습니다. Unless, of course, that personage should be invisible, inconsequential. Me. Cellophane, Mr. Cellophane. Should I bend my name, Mr. Cellophane? 'Cause you can look right through me, walk right by me, and never know. Suppose you was a little cat residing in a person's flat who fed you fish and scratched your ears. You'd notice 'em. Suppose you was a woman wed and sleeping in a double bed beside one man for 7 years. You'd notice him. A human being's made of more than air. With all that bulk, you're bound to see him there. Unless that human being next to you is unimpressive, undistinguished, you know who. Should I bend my name, Mr. Cellophane, 'cause you can look. Taking up too much of your time. 락스의 남편 에이모스 역의 존스 라일리가 직접 불렀죠. 자신을 무시하는 아내와 사람들, 그래서 있어도 없는 듯 투명인간이 된 그의 심정을 노래했습니다. 미스터 셀로펜, 영화 시카고 중에서 들려드렸어요. 아, 자, 음악이 살렸다 상. 오히려 지금은 2003년 최고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 종합 선물 세트, 러브 액츄얼리의 사운드트랙 역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작품이죠. 많은 분들이 러브 액츄얼리 사운드트랙을 엄지손가락 높이 세워서 꼽아주셨어요. 박봉욱 씨, 어느 한 곳 나무랄 것 없는 착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김성희 씨는 곳곳에 흘렀던 팝의 명곡들과 사랑 덕분에 미소 짓게 한 작품이라고요. 최혜원 씨는 음악이 반은 먹고 들어가지 않나 싶다 하셨어요. 문선숙 씨, 모든 배우가 끝내주는 연기를 보여주고 시나리오도 너무나도 뛰어났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음악이었죠. 영화를 보고 나와서 웃음을 짓게 만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영화에서 등장했던 많은 노래들이었습니다 하셨어요. 뭐 또 박순희 씨는 휴 그랜트가 춤출 때 흐르던 점프를 멋진 선곡으로 꼽아주시고, 김경희 씨는 소녀 조한나가 노래 부르는 장면을 최고의 선곡으로 꼽아주셨어요. 김혜정 씨는 이 영화를 보면서 친구의 아내를 사랑한 남자, 그 남자가 그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에서 나오던 곡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 곡은 바로 나이도의 Here With Me입니다. 가사를 조금 볼까요? 도저히 그대를 잊을 수 없어. 그대 없는 삶은 너무 적막해. 아, 바로 그 남자의 심정 아닌가요? 이 곡은요, 우리나라 케이블 TV에서도 방영 중인 드라마 로스웰의 타이틀곡이라서 또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시죠? 노선주 씨 역시 그 곡 신청해 주셨고요. 강나영 씨, 정경희 씨, 김상민 씨, 그리고 장재원 씨 역시 이 영화의 음악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대 없는 삶은 너무 적막해. 도저히 그대를 잊을 수 없어. 들어볼까요? 2003 FM 영화음악 청취자 영화상 최고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부문으로 많은 청취자분들을 꼽아주신 영화 Love Actually의 사운드트랙 중에서 디도의 Here With Me, 다이도. 아이, 다이도라네요. 아유, 다이도의 Here With Me 였습니다. 좀 전에 다이도라고 해놓고서 왜 또 지금 디도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밖에 이용관 씨, 이성 씨, 조효정 씨가 올해 최고의 사운드트랙으로 왈츠풍의 멜로디로 비극을 심화시켰던 뛰어난 사운드트랙 올드보이를 꼽아주셨습니다. 이성 씨는 올드보이의 오프닝 장면과 음악은 두 개의 트랙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트랙인 듯 했습니다. 넥타이를 잡고 있던 손의 힘줄과 이마의 핏줄이 음악에서도 서더군요. 회상 장면이 끝나고 다시 그 음악과 오프닝의 장면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금 그 장면은 그 음악이 되었습니다. 그 둘은 그래서 하나의 몸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 정도로 영화와 음악이 절묘하게 하모니를 이루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조효정 씨는 서글픈 오보의 선율을 들으면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오프닝에 갑자기 긴박해지는 곡도 좋고요. 긴박한 장면에 흐르던 비발디의 사계, 겨울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훌륭한 음악이 있었기에 더 좋았던 영화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사운드트랙 안에 속지를 보니까 몰랐어요. 음악 제목들이 하나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전 영화들의 제목이네요. 예를 들어서 뭐 Dress to Kill이라는 곡이 있고요. 또 Kiss Me Deadly라는 그 영화의 제목을 붙인 그 곡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For Whom the Bell Tolls, 누구를 위해서 벨은 울리나, 종은 울리나, 또 Look Back in Anger, 성년 얼굴로 뒤돌아봐라, The Searchers, 수색자라는 이 고전 서부극의 그 영화 제목이 전부 이야 공명으로 붙어 있어요. 언젠가 올드보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 있는 곡들의 공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렇게 올드보이는 훌륭한 사운드트랙이라고 많은 분들이 꼽아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김정례 씨는 The Hours의 사운드트랙이야말로 정말 올해 최고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필립 글라스가 맡았던 디아워스의 음악, 예민하고 답답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함, 그래서 더욱 신비한 그녀들의 그런 심리와 삶을 음악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음악 자체가 격동적으로 흐르는 시냇물의 소리 같았죠. 라고 어떻게 이 느낌을 이렇게 잘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는지. 디아워스, 그 새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하나로 연결되는 새 여성의 이야기죠. 1923년 영국 리치몬드의 버지니아 울프, 그리고 1951년 LA의 로라, 또 2001년 뉴욕의 클라리자. 이렇게 각기 다른 시대, 다른 공간을 살아가는 새 여성의 삶이 하나로 응축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이 바로 이 음악입니다. 미니멀리스트로 명성을 날렸던 그 필립 글라스, 현대음악의 거장이죠. 그는 단순화 그리고 반복, 이런 미니멀리즘의 기치에 충실하게 그 음률들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질, 그러니까 삶의 근원으로의 회귀를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통해서요. 그의 선율을 보면요, 물의 파장처럼 점점 그 원이 더 큰 원, 더 큰 원을 그리면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 선율 속에 이들 세 여성의 하루가 문득 겹쳐지죠. 필립 글라스는 이 영화 The Hours로 영화 쿤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아카데미 작곡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필립 글라스가 음악을 맡은 영화 The Hours 중에서 Morning Passages 들어봤고요. 자, 최고의 사운드트랙으로 이 영화의 사운드트랙을 저희 FM 영화 음악 제작진은 또 좀 빠지지 않았나 싶어서 끼워 넣었는데요. Far From Heaven의 사운드트랙이요. 사실 이 고전적인 향기로 가득한 사운드트랙인데 작곡가 엘마 번스타인이 81살에 내놓은 영화 음악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영화의 내용과 음악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지, 완벽하다고 믿었던 결혼 생활, 그 내면의 균열에서 오는 고통, 이에 대해서 엘마 번스타인은 음악으로 낯익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영화 Far From Heaven 중에서 Autumn in Connecticut, 엘마 번스타인의 음악이었습니다. 자, 2003 FM 영화 음악 청취자 영화상 음악 부문 오늘 시상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번에는요, 절묘한 하모니상 부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장면을 돋보이게 했던 최고의 선곡을 뽑아내는 그런 부문인데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그 장면을 잊을 수 없게 만들어진 음악들. 그러니까 만약 그 장면에 그 음악이 없었더라면 이만큼 깊은 영혼과 감동을 주진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음악들을 청취자 여러분이 쭉 꼽아주셨는데 우선 킬빌에 참 많은 표를 던져주셨어요. 유영란 씨는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둡지만 음악 어머니 복수를 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그 하나하나의 음악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필이 딱 꽂히던데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정 씨는 솔직히 이 영화를 보고 났을 땐 머릿속에 칼부림만 난무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저에게 위안을 준 것이 있다면 그 음악이었습니다. 어울리지 않으면서 어울리는 듯한 부조화 속의 조화, 결투 장면이나 비장한 장면에서 흘러나오던 서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 노래, 킬빌의 영화 음악이야말로 영화를 가장 돋보이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장함, 그 음악은 제가 어렸을 적 아버지 몰래 이불 덮고 지켜보던 서부 영화들의 잔상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민선홍 씨는 오랜 이시가 죽는 장면에서 나오는 엔카, 학살의 꽃을 절묘한 하모니상의 후보로 올려주셨고요. 박정우 씨는 고독한 양치기, 또 박혜경 씨는 시작할 때 낸시 시나트라의 뱅뱅, 이거는 뭐 가사도 멜로디도 섬뜩했고요. 또 우마 사몬과 루시 루의 눈 내린 일본식 정원에서의 결투씬 때 흐르던 산타 에스메랄다의 Don't Let Me Be Misunderstood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라고 의견을 올려주셨네요. 아우, 정말 적재적소에 음악 넣는 감각, 그 재주, 여기에 퀸틴 타란티노 감독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정말 누가 그랬죠? 이 퀸틴 타란티노 감독이야말로 영화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악에 있어서도 정말 프로듀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고. 게오르그 잔피에르의 고독한 양치기, 산타 에스메랄다의 라틴고, 낸시 시나트라의 노래는 물론이고요. 루이스 바칼로프, 버나드 허만, 그리고 사무라이 픽션의 음악을 맡았던 호테이 토모야스의 음악까지 모두 모두 아우른 장르의 집대성 같은 사운드트랙입니다. 이 킬빌의 사운드트랙이요. 자, 오늘은요, 그 중에서 다릴 한나의 테마처럼 쓰였던 곡을 준비했어요. 다릴 한나가 한쪽 눈은 안대로 가리고 애꾼 눈에 가놓은 복장을 하고 우마 서먼을 죽이러 걸어갈 때 들리던 그 음산한 휘파람 소리 기억하세요? 그 음악이 바로 작곡가 버나드 허만의 Twisted Nerve란 곡입니다. 영화음악 청취자 영화상 음악 부문 중에서 절묘한 하모니상에 많은 분들이 표를 던지신 영화 킬빌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버나드 허먼의 Twisted Nerve였어요. 자, 절묘한 하모니상 부문에 살인의 추억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문에는요, 많은 분들이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보다 빗속의 여인이라는 곡에 더 강한 인상을 받은 것 같아요. 우수연 씨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한 아주머니가 남편을 마중 나가기 위해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논바닥 앞을 지나가다 휘파람 소리 휙, 뒤에서는 머리가 쑥, 그러다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이와의 추격신. 영화를 보다가 놀라서 온몸이 움찔하기는 처음이었어요. 정말 그 장면에 그 영화 음악이 없었다면 이런 기분은 맛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 갑자기 이렇게 소름이 돋죠? 조효정 씨는 비가 후두두둑 떨어지고 그와 동시에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이라는 가사가 흘러나오죠. 노래소리에 맞추기라도 하듯 빨래를 걷는 아주머니, 비를 피하는 여학생들, 시위 행렬과 진압 중인 경찰들, 비가 오는 가운데 펼쳐지는 여러 풍경이 어쩌면 그리 4박자의, 4박자의 노래와 잘 맞아 떨어지는지.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정하게 미소 지는 검은 부산을 받쳐주네 나리는 빗방울 바라보며 말없이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할 빗속에 이미지의 힘. 저는 영화 속에서 이런 곡을 들을 때마다 이미지는 힘이 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니 장현의 이 빗속의 여인이니 더 이상은 예전에 아주 옛날에 들었던 그때의 그 느낌으로는 들을 수 없겠죠. 와, 그래요. 그래서 절묘한 하모니상으로 많은 분들이 꼽아주셨나 봐요. 영화 살인의 추억 중에서 장현의 빗속의 여인이었습니다. 2003 FM 영화음악 청취자 영화상. 자, 절묘한 하모니상 마지막 영화로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꼽아주셨어요.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 그녀에게. 영화를 돋보이게 했던 최고의 선곡 절묘한 하모니상. 이 부분에 최혜원 씨는 마르코가 이 노래를 듣고 눈물 흘릴 때 나도 마음이 애잔해졌습니다. 사람 마음을 자꾸 파고드는 음악. 나도 자꾸 흥얼거리게 됩니다. 꾸꾸루꾸꾸 팔로마. 해피투게더에도 이 노래가 나왔다는데 전혀 기억이 없는 걸 보면 역시 그녀에게가 이 상을 받을 만하네요 하셨고요. 김명희 씨는 브라질의 정신 벨로즈와 빼어난 음악적 감수성 알모도바르 이 두 사람이 두 가지가 충돌하다. 그 결과 불꽃 대신에 눈물샘 터지다. 점차 거장의 면모를 체득하고 있는 페드로 알모도바르 그에게 경배를. 이런 말과 함께 이 영화에 표를 던지셨고요. 또 음악과 영화 속의 분위기가 너무도 잘 어울려서 마르코가 왜 우는지는 몰라도 심정적으로 공감이 간다고 하신 이수양 씨. 가슴으로 노래한다는 건 저런 것일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정혜연 씨. 신수희 씨, 이상미 씨, 강효진 씨, 이은숙 씨, 이영란 씨, 김정현 씨, 박병우 씨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가슴에 담아두셨는데요.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 그녀에게. 이 영화에서 가장 머리끝까지 찡해지고 소름이 돋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은 꼬꾸르꼬꾸 팔로마가 담긴 그 장면이 아닐까요? 은은한 불빛이 감도는 야외 음악회. 거기서 브라질의 거장 카에타노 벨로스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는 수많은 긴긴 밤을 술로 지새웠다 하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눈물만 흘렸다고 하네. 그의 눈물에 담아낸 아픔은 하늘을 울렸고 마지막 숨을 쉬면서도 그는 그녀만을 불렀네. 그 노래를 듣던 주인공 마르코는 눈물을 흘리고요. 그의 연인 리디아는 등 뒤에서 그를 따사롭게 감싸 안습니다. 아, 삶의 고통과 사랑의 환희까지도 깨왔는 그 노인의 음성, 가에타노 베로스의 음성에서 정말 누군들 위안을 받지 않을까요? 어떻게 표현할 길 없이 아름다운 그 장면, 이 장면에 흘렀던 이 곡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마지막 곡, FM 영화음악 청취자 영화상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곡일 뿐만이 아니라 2003년 FM 영화음악의 마지막 곡이기도 하네요. 기분 좋은데요. 이 곡이 마지막 곡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모두의 가슴을 따스하게 어루만지는, 그래서 어떠한 상처라도 다 치유하는 힘이 있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꾸꾸루꾸꾸 팔로마,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면서요. 2003년 FM 영화음악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내일 2004년에 다시 뵐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저희 제작진 모두의 이름을 한번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임재윤, 권영, 황보나영, 고은희, 그리고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Dicen que por las noches no más se le iba en puro llorar. Dicen que no comía, no más se le iba en puro tomar. Juran que el mismo cielo se estremecía al oír su llanto. Cómo sufría por ella, que hasta en su muerte la fue llamando. Ay, ay, ay, ay, ay. Cantaba. Ay, ay, ay, ay, ay. Sola con sus puertitas de par en par. Juran que esa paloma no es otra cosa más que su alma, que todavía la espera a que regrese la desdichada. Las piedras jamás